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가 주최 105, 2016년 11월 중순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됩니다. 대회에서는 여성동맹이 총결기간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 화하는 성스런 위협주행에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인전대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온 데 대해 긍지 높이 총화하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찰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혁명적 여성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기 위한 과업을 도의하게 됩니다.